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열두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열 명의 제자들은 이 두 형제에게 분개했습니다. 뒷장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의 혹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눈먼 사람 두 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하늘나라 탐험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세 계명,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 세 번째, 하늘나라에는 부자가 많다.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칙이 주관되는, 중심이 되는 나라이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세상의 원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늘의 원리로 살 것인가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하늘나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지 또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원리가 있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열두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1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죠. 이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예고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것은 곧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이것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서 예비해 놓은 게 아니라 마치 홍해를 가르듯이 물을 갈라서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닮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와이 여행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손을 못 드시고 머리를 만지시네요.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와이가 좋으면 막 얘기하겠죠. 근데 그 여행을 위해서 본인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도 얘기합니까? 비행기 값이 얼마고 돈이 얼마 들었고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그 여행을 가기 위해 목적지에 가기 위해 어떤 길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목적지가 가치가 있고 소중하면 그 가치를 위해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가치 있고 소중한 곳입니까? 그렇습니까? 꼭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길을 위해, 그 목적지를 위해 대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고 조롱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속된 표현 써서 날로 먹으려고 해요. 하늘나라를 그냥 점프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되나 봤더니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 대가 지불하는 부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조롱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이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 얘기 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할 수 있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도 있어. 자녀를 주의 종으로 바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복음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이야기.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단편적인 이 목적지만 얘기했지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님이 해주셔야죠. 일단 우리는 교회에 데려올 테니까 목사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데, 하늘나라에 천국 백성이 됐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이 십자가라는 고난이라는 이 길을 걸어갈 마음이 추호도 없다, 조금도 없다라면 글쎄요, 그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영접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잘 몰라요.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이제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시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거든요. 왕이 이제 쿠데타에 성공해서, 개혁에 성공해서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려주는, 하사하는 그 잔으로 착각했던 거죠. 그건 줄 알고 덥석 받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은 뭐예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했던 제자들 다 그 고난으로 순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주님께서 하시고 있다고 믿어요. 네가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려면 이 잔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나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조차도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잔의 고통이 얼마나 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잔을 받기 힘들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아주 짧은 시간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나는 조롱받고 신문받는 것은 뭐 담당할 수 있지만 십자가는 어려워요. 나는 바로 부활하고 싶어요. 이거 안 됩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어떤 버튼이 있어요? 광고가 나오죠? 스킵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 있고 축복받은 것을 이 스킵 버튼을 누르는 특권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나는 고난 없이 축복만 받을 거야. 스킵, 스킵, 스킵.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꿈꿨어요. 아, 그런 생활, 그렇게 되겠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20절과 21절 나오는데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21절.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어머니를 대동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탁. 좋은 자리에 앉게 해드리려고.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머니의 뜻일까? 이 아들들의 뜻일까? 누구의 뜻 같습니까?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뜻이라고 대답하셔야죠.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세베디아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이 어머니가 셋이 가서 예수님께 지금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이냐,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동기. 그들의 동기. 자, 그들의 동기. 높아지려는 마음. 그것이 동기였던 거죠. 누구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래에 통치자가 됐을 때 가장 큰 권력자가 됐을 때 그 권력자의 오른편 왼쪽에 우의정 영의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싶은 힘을 갖고 싶은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남의 일처럼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사실 인간 모두에게 있는 욕심입니다. 내가 힘을 사용하는 권력자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본능적으로 큰 자가 되려는 마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뭐라고 유혹했어요? 이것을 먹게 되면 너가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큰 자가 되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혹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 사람, 세베대 아들들과 어머니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한 장 넘겨서 138페이지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26절 시작.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 그러나 너희는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섬기는 사람의 원어를 보니까 디아코노스예요. 적으세요.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 디아코노스.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의 사전을,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충격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는 일반적으로 식탁이나 다른 천한 일에 시중드는 사람입니다. 식탁이나 다른 천한 일에 시중드는 사람이 디아코노스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식사할 때 시중드는 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되는 것이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세상의 원리 모두가 다 큰 자가 되려고, 돈을 가진 사람들,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의 원리 뭐예요?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라?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땅에 세상의 원리 가운데 하늘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처음 부임해서 목회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이었어요. 그 교회에 부임해서 전도사로 있는데 평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평일이었는데 한 장로님이 이제 예배당 앞에, 본당 앞에 이 로비에 있는 화분이 이제 햇빛을 쬐야 되니까 이 창가에, 그러니까 그 통유리 앞에 이렇게 놨었어요. 제가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장로님이 마주쳤는데 이 장로님이 저를 보고, 야! 그 화분 좀 이쪽으로 옮겨! 라고 하셨어요. 저는 전도사였고 그분은 장로님이었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순히 옮겼습니다. 이유는 저에게 야라고 하신 분은 저희 중학교 담임선생님이었었어요. 제가 그 교회 출신인데 저희 담임선생님이니까 뭐 저를 제자로 보신 거고, 또 저도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담임선생님이 나한테 시키는 것인 줄 알고 화분을 이렇게 옮겼죠.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 상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장로님의 그 얼굴과 표정. 제가 옮기고 난 다음에 장로님 뭐 이렇게 평안하시죠?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굉장히 민망해 하셨어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자기가 무슨 짓을 했, 죄송합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럴까? 물론 그 장로님이 연세도 있으셨지만 충분히 그 화분을 옮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분 밑에 바퀴가 달려 있었거든요. 장로님 생각 안에는 제가 제자이기도 하지만 목회자, 전도사에 대한 어떤 생각이 교회 직원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봉고차 운행을 하고 교회 형광등 달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이니까, 디아코노스니까. 모르고 한 거는 상급이 없어요.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한 건 상급이 없어요. 정말 낮추고 낮아져서 알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왔더니 화장실 청소를 장로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전임 목사가 돼서 부임했는데 화장실 청소를 그럼 장로님이 계속 하시겠지? 안 하시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장로 사관학교 기간 동안, 훈련받는 기간 동안만 화장실 청소를 한 거예요. 제가 정말 실망했어요. 오늘 2부 새벽 기도이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녹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걸 못 봤다면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장로님이 아니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선출이 됐고 훈련받은 기간이 아직 임직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장립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한 15년, 20년 동안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와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뭔가 이 우리 직분 제도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계급화되어서 교회 오면 병신도, 병신도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죠. 병신도 다음에 뭐 서리집사, 안수집사, 그 다음에 권사, 장로. 이게 마치 서열화돼서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이 탑, 이 적은 인원이 있는 장로에게, 장로님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모든 권력을 다 갖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이 피라미드를 뒤집어보자, 이렇게. 뒤집어서 가장 낮게 섬기는 위치에 장로님들을 두고, 평신도 말을, 말하는 말 없애고, 가장 위에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그리고 직분을 받을수록 더 험한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임직 받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순수한 동기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그 순수한 마음 없이 OBC에 가지 마세요. 그게 눈에 보여요. 이거 임직 받으려고 억지로 하는 거라는 걸 보인다니까요. 숙제 내는 거 보면 보여요. 그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보여요. 그러면 제 마음이 확 무너져요. 도대체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저는 그분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죄악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긴 이후에 2000년이 넘어오는 이 시간 동안 이 악한 죄인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부패하게 만들고 손상시켰는지 요즘 제 마음이 막 찢어져요. 이 앞에 선다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 앞에서 더 높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낮아져야죠. 여러분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문자 하나 보내는 거, 전화 한 통 하는 걸 다 부담스러워하세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오늘 교회 목사님들은 바쁘시죠. 제가 어떻게 감히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런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이미 세상의 가치로 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더 힘든 일, 더 어려운 일을 우리 장로님들한테 맡기면 교회가 건강해질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임직받는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무거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정말 정말 이 디아코노스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시중 드는 사람으로서 섬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 하늘의 원리에 의하면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러빙 핸즈, 쓰레기 주우시는 분들, 앞치마 휘둘고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무슨 득을 보려고 거기서 욕을 먹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 교회가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자리에 섬길 그분들이 가장 큰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시면 인사를 아주 깍듯하게 하셔야 돼요. 거만하게 무슨 주차에 발렌파킹 맡기고, 양재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주차위원 하신 분이 이렇게 주차위원 하고 있는데 차 딱 세워놓고 키 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양주에. 서빙고는 없지만, 서빙고 아예 들어올 수도 없지만,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예배당 와서 섬기는 분들 볼 때마다, 아, 이분이 큰 자구나. 내가 낮은 자고, 내가 큰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늘나라에서는 눈먼 자가 없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눈먼 사람이 두 명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더 큰 목소리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예수님도 눈으로 보셨는데 당연히 눈 뜨길 원하는 게, 그걸 물어보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면 눈 바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꼭 물어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깊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이유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자기 입으로 대답하는지를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말하는 거 다 해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해줄 수 있죠? 여러분 부자 되기도 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눈은 멀었지만 주님 나는 돈을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전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재밌는 거, 이 본문 말씀 22절에 세베대의 두 아들과 어머니가 와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였는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 소경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하셨어요. 그 세 사람에게도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그들은 뭘 원했어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소경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을 구했던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눈뜬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데 내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세베대의 아들들과 이 두 명의 소경,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구하러 오셨는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병 낫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 간절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눈뜨게 해주세요.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주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환경 속에서 눈을 떠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나를 속썩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어려워지고 있는 내 사업을 보면서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전을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음성 앞에 정직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허락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눈이 어두워져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인생을 삽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항상 그 자리예요. 항상 그 자리예요. 눈먼 소경으로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구걸하며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그냥 하루 먹을 그거 받아서 살려고 하십니까? 눈을 떠서 주님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정직하게 우리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먼 소경들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봤어요.